일제가 감행한 오키시마 마루 폭침으로 무참히 희생된 조선인 강제 연행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최근 일본 교토 마이주루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1동포들과 일본 시민들, 남조선 노동단체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고역에 시달리던 조선 동포들이 조국 해방을 맞이하여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가 일제의 우키시마 마루 폭침 만행에 의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